괜찮아 honey. 어둠이 깊어 비밀을 덮어줄 테니 이끄는 대로 가보고 싶은데 이제 말해봐 why you baby why you baby 우주 같은 네 안으로 need you closer need you closer 빠져들면 닳든 한숨도 나보긴 서로를 탐하던 단어 열기 가린 가면 벌써 던져 끊어질 듯한 긴장은 의심은 사라졌으니 yeah, 어서와 honey 눈앞에